수도 생활에 지친 스님들이 어느 날 편을 갈라서 축구 시합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격렬해지자 머리와 공이 구분이 가지 않아서 발로 머리를 차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가발을 쓰고 축구를 하자고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느 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가발을 쓰려면 22개가 필요하니까 차라리 축구공에 가발을 씌웁시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운 새모빌이나 국립공원인 덕유산의 스키장 건설 계획이나 또 행정구역 개편 문제나 뭐 이것들 다들 가발 씌운 축구공은 아니겠죠? 참, 스님들의 축구 이야기요. 여기에 스님들을 폄하하고자 한 뜻은 절대 없으니까 불교 관계자들께서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Cause all my love. 영화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중에서 Wet Wet Wet의 노래 사랑이 사방팔방에 있답니다. Love is all around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서울에서 경연씨 그리고 하이텔 박향숙씨 진주 상봉동동의 맹계선씨도 신청해 주셨는데 맹계선씨는 보니까 제과네요 제과. 지겨웠던 여름이 끝난 게 기쁘고 가을이 드디어 온 게 기쁩니다. 왜냐고요? 겨울이 올 테니까요 하셨는데 저도 겨울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을이란 계절도 좋지만 가을에는 아 그 뒤에는 겨울이 오는구나 싶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요즘에. 맹계선 씨도 그러신가 봐요. 대전 유성구 도룡동의 안창모 씨 엽서 고맙습니다. 실수는 나라님도 하는 것이니 잊으시고라는 멘트를 맨 마지막에 적어주셨는데 제가 실수를 꽤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고맙네요. 안창모 씨 고맙고요. 자 다음 곡은 서울 서초구 서초 2동 우성 아파트의 윤진희 씨께 띄워드릴게요. 윤진희 씨가 탐 행크스를 무지무지 좋아하신다고요. 신청곡을 꼭 좀 들려주세요. 만약 안 해주시면 제가 방송국 전선을 다 먹어버릴 거예요 하셨는데 아, 그 방송국 전선 먹어버리는 것은 무섭지 않은데 잘못하면 윤진희 씨가 소화 불량 걸릴까봐 그래서 제가 신청곡을 띄워드릴게요. 탐 행크스를 무척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탐 행크스가 주연한 최근 영화 중에서 골랐습니다. 친구 동만이, 현정이, 재원이 오빠랑 함께 들으세요. 포레스트 검프 중에서 스캉 맥킨즈의 노래입니다. 샌프란시스코. 100년 전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하연 대하소설 황토마루 한민족 우리의 생존을 숨가쁜 감동으로 재조명한 황토마루 황토마루는 극복해야 할 당신의 운명입니다. 좋은 소설

할리우드에서 엄청난 화제를 낳았던 작품이죠. 극중 주인공인 브랜든 리, 이수룡의 아들이죠. 이 브랜든 리가 3일분의 촬영을 남겨놓고 소품용 총에 맞아서 세상을 떠나야 했던 바로 그 영화 The Crow 중에서 Time Baby Part 3 영화에도 직접 출연했던 그룹 마디슨의 노래였습니다. 여자 한 명, 남자 네 명으로 구성된 그룹인데요. 자, 이 The Crow 브랜든 리가 죽은 뒤에 나머지 촬영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끝마쳤다는 거 너무나 유명하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자, 이 영화의 원작은 만화인데요. 줄거리가 좀 그로테스크합니다. 지하 세계에 사는 악의 화신에게 살해당한 락 기타리스트 에릭이 죽은 지 1년 만에 미지의 힘을 빌어서 무덤에서 되살아나고 까마귀의 인도를 받아서 복수를 시작한다. 대강 이런 내용인데요. 영화가 완성된 뒤에 많은 평론가들이 이 영화의 뛰어난 영상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뮤직비디오 감독 출신인 알렉스 프로야스 감독은 이 선과 악이라는 양분된 주제를 살리기 위해서 조명, 색감, 그리고 락앤롤 뮤직 아주 훌륭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액션과 드릴러, 그리고 폭력과 락 뮤직이 모두 혼합되어 있는 영화. 이쯤 되면 이 영화가 빨리 보고 싶어지는 분들 계실 텐데요. 바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이번 주말에 개봉됩니다. 이번 추석 시즌을 겨냥한 작품으로는 이 까마귀 The Crow 외에도 쟁쟁한 작품들이 줄 서 있죠. 저도 며칠 전부터 극장, 시간표 뭐 등등 목록을 다 작성해놨는데요. 오늘 그 모두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긴급명령부터 음악 한 곡 들어보죠. 제임스 어너가 음악을 맡았는데요. 긴급명령의 메인 타이틀입니다. 영화 긴급명령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중년의 나이가 무색한 배우죠. 해리슨 포드가 쫓고 쫓기는 액션을 다시 한번 선보이는 영화. 자, 패트리어트 게임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긴급명령인데요. 원제가 Clear and Present Danger입니다. 냉전 시대의 양극의 하나였던 소련이 사라진 뒤에 헐리우드의 첩보 전쟁 영화들은 한동안 적군을 어디로 삼아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긴급 명령은 남미의 마약 카르텔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표정이 좀 달라졌죠. CIA 분석가인 잭 라이언, 해리슨 포드와 그를 암살하려고 하는 마약 집단들과의 숨막히는 한판 승부. 글쎄요, 긴장감은 영화를 봐야만 알 수 있겠죠. 감독은 슬리버의 필름 노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추석 시즌에 개봉될 또 하나의 상업적인 화제작은 브루스 윌리스와 제인 마츠가 주연한 The Color of the Night입니다. 우리 제목으로는 그냥 Color of Night라고 나왔죠. 원초적 본능보다 더 원초적이고 위험한 정사보다 더 위험한 영화. 이 영화의 선전 문구인데요. 영화는 정말 이 말이 어울릴 만큼 에로틱하고 충격적이라고 하네요. 정신과 의사인 밀 카파, 브루스 윌리스는 악몽에 시달립니다. 자신의 실수로 한 환자가 자살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빌은 우연히 연쇄 살인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그 와중에 젊고 매혹적인 여인 로즈, 제인 마츠를 만나게 되죠. 그 뒤의 영화는 두 남녀의 원초적 본능과 사건 해결이라는 드릴러를 묘하게 엮어가고 있는데요. 터프가이 브루스 윌리스 그리고 연인의 제인 마치 이 두 사람의 컴백 플레이가 과연 어떤 분위기를 풍길지. 글쎄요, 그 제인 마치의 말에 따르면 아니에요. 이 말은 미성년자 청취 불가니까 과연 어떤 분위기를 풍길지 궁금하네요. 자, 리차드 러시가 감독을 했습니다. 로렌 크리스티의 주제곡 들어보죠. 하이틀의 양선찬 씨 듣고 계시죠? The Color of the Night 중에서 The Color of the Night입니다. 울산 남구 달동인가요? 노원미 씨 잘 들으셨습니까? Color of the Night 중에서 로렌 크리스티의 노래 The Color of the Night였습니다. 크로우, 긴급명령, 또 Color of Night 이렇게 상업적으로 치밀하게 계산돼서 만들어진 영화 외에도 이번 추석 시즌에는 예술적 정취를 맛볼 수 있는 작가주의 영화도 여러 편 개봉됩니다. 우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오랜만에 메가폰을 잡은 순수의 시대, The Age of Innocence가 선보입니다. 이 영화는 1870년대의 뉴욕 상류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당시 사람들의 도덕적인 위선, 또 욕망에 대한 함수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다니엘 데이로이스, 위노나 라이더, 미셸 파이퍼, 이들이 사랑을 놓고 미묘한 갈등을 벌입니다. 이 쟁쟁한 배우들도 배우들이지만 의상, 에티켓, 뭐 이렇게 당시의 풍속도를 철저하게 고증했다고 하니까요. 눈요기감도 풍부할 것 같죠. 그리고 올해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아름다운 시절, 벨르 에포크 역시 개봉되는데요. 이 영화의 배경은 1930년대 스페인입니다. 군주제가 끝나서 희망과 혼돈이 뒤섞인 불확실한 이 30년대를 배경으로 해서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파라다이스를 찾아다니는 한 청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젊은 탈영병이 아름다운 미망인 클라라를 우연히 만나서 그녀와 그녀의 새 여동생, 그러니까 근육질의 비올레타, 격정적인 로치오, 순진한 루즈, 이 네 자매와 사랑 노름을 펼친다는데요. 감독은 페르난도 트루에바고요. 하몽하몽에서 출연했던 페넬로페 크루즈도 출연합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프 키에슬롭스키 감독의 3부작 영화 가운데 그 마지막 세 가지 색 레드 역시 이번 주말에 개봉되죠. 앞에 두 편에 담아낸 자유, 평등에 이어서 이 영화는 인간에 대한 애정, 그러니까 박애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스스로 사회로부터 고립을 선택한 노판사와 순수한 사랑을 간직한 젊은 여인을 그립니다. 장 루이 트랑티난과 베로니카의 이중생활로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된 이레네 야곱이 주연을 맡고 있는데요. 영화의 맨 마지막에 그 파랑, 하양, 빨강 이 세 여배우가 모두 만난다고 하니까요. 그 마지막 감동적인 장면이 어떨지 무척 기대가 되네요. 자,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김용모씨, 제가 순수의 시대는요 영화 내용 소개해드렸으니까 레드의 주제가 한번 들어보시죠. 주제가가요, L'amour au premier regard, 그러니까 첫눈에 빠진 사랑 좀 되겠죠. 재밌는 게요, 이 노래를 누가 하냐면요, 블랑에서 그 폴란드인 남편, 그 귀여운 남편이요, 주연을 맡았던 즈비그뉴 자마첩스키입니다. Oboje są przekonani, że połączyło ich uczucie nagłe. Piękna jest taka pewność, ale niepewność piękniejsza. Sądzą, że skoro nie znali się wcześniej, nic między nimi nigdy się nie działo. A co na to ulice, schody, korytarze, na których mogli się od dawna mijać? Chciałbym ich zapytać, czy nie pamiętają, może w drzwiach obrotowych, kiedyś twarzą w twarz, jakiś przepraszam w ścisku, głos pomyłka w słuchawce, ale znam ich odpowiedź. Nie, nie pamiętają. Każdy przecież początek to tylko ciąg dalszy, to tylko ciąg dalszy. Już czasu bawił się nimi przypadek, jeszcze nie całkiem gotów zamienić się dla nich w los. Zbliżał ich i oddalał, zabiegał im drogę i tłumiąc chichot odskakiwał w bok. Były znaki, sygnały, cóż z tego, że nieczytelne. Może 3 lata temu, albo w zeszły wtorek, pewien listek przefrunął z ramienia na ramię. Było coś zgubionego, coś podniesionego. Kto wie, czy już nie piłka w zaroślach dzieciństwa? Każdy przecież początek to tylko ciąg dalszy, a księga zdarzeń zawsze otwarta. Były klamki i dzwonki, na których zawczasu dotyk kładł się na dotyk. Walizki obok siebie w przechowalni. Był może pewnej nocy jednakowy sen, natychmiast po zbudzeniu zamazany. Każdy przecież początek to tylko ciąg dalszy, a księga zdarzeń zawsze otwarta w połowie. Każdy przecież początek to tylko ciąg dalszy, a księga zdarzeń zawsze otwarta w połowie. Każdy przecież początek to tylko ciąg dalszy, a księga zdarzeń zawsze otwarta w połowie. Każdy przecież początek to tylko ciąg dalszy, a księga zdarzeń zawsze otwarta. 하이텔의 서상현 씨. 이 노래가 혹시 서상현 씨의 마음이 아니었는지 모르겠네요. 남선우 씨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이 주제가 제목 공명 다시 말씀드릴게요. L'amour au premier regard. 영화 세 가지 색 레드의 주제가였고요. 스비그뉴 자마초프스키의 노래였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이 시즌, 그러니까 이 추석 시즌에 개봉되는 영화들이 너무 많아서 그 제목도 잘 기억 못할 것 같았던 게 바로 홍콩 영화였는데요. 올해는 장국영의 금지옥엽 정도가 눈에 띄는 개봉작입니다. 이 영화는 홍콩 가요계가 그야말로 남자 천하였다는 현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작곡가인 장국영과 그의 애인이자 가수인 유가령,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 뛰어든 남장 여자 신인 가수 원명이 이들의 삼각관계를 좀 코믹하게 다룬 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까지 소개해드린 영화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관객들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우리 영화 이제 소개해드립니다. 인생을 한번 폼나게 살아보고픈 일념으로 폭력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촌놈 용대 박중훈, 그리고 그런 남자에게 속아서 팔려다니는 신세가 됐지만 그래도 용대만을 사랑했던 순수한 여자 태숙, 오현수, 그리고 한껏 크게 잡아서 하루빨리 밑바닥 인생을 벗어나겠다는 오리지널 건달 만수, 이경영. 이 세 사람이 수놓는 비극적인 삶의 얘기가 바로 게임의 법칙인데요. 연출은 걸어서 하늘까지의 장현수 감독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한국 영화, 중도적 민족주의자 김범우, 안성기, 좌익사상의 투철한 빨치산 염상진, 김명곤, 그리고 염상진의 동생이지만 좌익 척결에 앞장서는 염상구, 김갑수. 이 세 사람을 중심인물로 해서 48년부터 50년의 그 9.28 서울 수보까지 전남 벌교지방에서 벌어진 좌우익 대립을 그렸죠. 정말 더 이상 소개가 필요 없을 만큼 널리 알려져 있는 작품인데요. 조정래 씨의 대하소설을 임건택 감독의 영상으로 옮긴 태백산맥입니다. 우익단체로부터 협박받은 거, 그 정말 유명하죠. 예, 그런데 정작 완성된 영화는 강한 이데올로기 싸움이 소재였던 그 원작과는 좀 달리 사람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휴머니즘을 영화 전편에 깔고 있다고 합니다. 완성도에 대한 판단은 관객의 몫이겠죠. 태백산맥 중에서 김수철 씨의 음악 띄워드립니다. 하이틀의 김효재 씨 신청하셨죠? 들어보세요. 돌아 눕는 산. 영화 태백산맥 중에서 돌아눕는 산, 김수철 씨의 음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새로 개봉되는 영화 외에도 연일 관객 동원에 성공하고 있는 기존의 개봉 작품들도 추석 연휴를 맞은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죠. 우선 나는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려는 듯이 다시 한번 영웅이 돼서 화려하게 컴백한 아놀드 슈왈츠네거의 트루 라이즈. 아직도 개봉된 지 꽤 됐는데도 아직도 그 건재함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새로운 할리우드의 코미디 스타 짐 캐리가 그야말로 종횡무진 스크린을 누비면서 관객을 웃게 만드는 마스크. 또한 살인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꼬마와 그를 보호하려는 중년의 여변호사가 엮어나가는 수잔 사런던 주연의 의뢰인.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개봉돼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올 깐니 영화제 대상 수상 작품이죠. 펄프 픽션 역시 추석 연휴를 겨냥하고 있는 문제작 중에 한 편입니다. 대중소설, 통속소설 뭐 이런 제목이 말해주듯이 이 영화는 3, 40년대에 그 통속소설에 주로 등장했던 캐릭터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뭐 시시한 폭력배나 부패한 경찰, 흑인, 또 어떤 공허함에 괴로워하는 염세적인 사람들. 이들이 한데 어울려서 벌이는 그 세계를 아주 독특한 나름대로의 감각으로 퀸틴 타란티노 감독이 연출하고 있죠. 조금 폭력적인 건 사실이지만 깐네의 그랑프리를 차지한 만큼 진지한 면도 많고요. 아주 실험적인 영화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이 영화를 만든 퀸틴 타란티노 감독의 작품 세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 펄프 픽션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릴게요. 하이텔의 듀나와 파프리카 씨. 언제나 그 근사한 영화평들 잘 읽고 있는데요. 자, 펄프 픽션 중에서 신청곡은 아니지만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성북구 동천 3가의 이설아 학생도 들어주세요. 이 영화 중에서 존 트라볼터와 우마 서먼이 그 고급 클럽에 들어가는 장면이 첫 부분에 있죠. 그 안에서 서빙하는 종업원들이니 뭐 지배인이니 모두 영화 속의 캐릭터를 흉내내는 모방하는 마릴린 먼로도 있었고요. 뭐 별별 인물이 다 있었는데 그때 리키 넬슨 복장을 한 가수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죠. 런썸 타운이었는데요. 자, 그 노래 리키 넬슨의 목소리로 띄워드립니다. 영화 Pulp Fiction에 잠시 삽입된 Lonesome Town, 리키 넬슨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이번 추석 시즌에 개봉되는 영화들 정말 엄청나게 많죠. 저는 그 중에서 개봉된 영화 Pulp Fiction은 얼마 전에 바로 봤는데요. 이 영화들 중에서 근데 꼭 봐야겠다라고 생각되는 영화는 사실 손으로 꼽을 정도네요. 뭐 순수의 시대이니 태백산맥 그 정도 그 정도인데요. 자, 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영화는 다 볼 텐데 여러분은 좀 이렇게 선별해서 보셨으면 좋겠네요. 전화 친구가 있다고요? 대구 수성구 범물동의 손윤경 학생. 참 정말 펜팔 친구는 많아도 전화 친구는 흔하지 않는데 거의 2년 동안 전화로만 사귀어온 친구라고요. 그쪽 부모님도 또 윤경 학생 부모님도 전부 아주 좋게 생각하는 친구 사이인데 그 친구 심훈섭 학생이 생일이라고요. 참 이 경우는 드물어요. 전화 친구라니.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근사한 곡 한 곡 띄워드릴게요. 광주 서구 화정사동에서 김은진 씨가 좋아하는 영화배우 미키 루크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곡을 한 곡 시청해 주셨는데요. 오늘이 미키 루크 생일입니까? 미키 루크가 주연했던 홈보이라는 영화 있죠? 그 중에서 홈보이를 에릭 클랩튼의 기타 연주로 띄워드립니다. 에릭 클랩튼이 연주한 홈보이의 테마 홈보이. 서울 강서구 화곡팔동의 김정환 양 잘 들으셨어요.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서 하경태 군이 친구 상우가 너무너무 아프니까 좀 위로하는 음악 좀 띄워달라,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셨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은 영화 피셔킹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하이틀로 이정주씨 신청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 헐리우드 영화 음악 CD 받으실 분은요, 서울 성동구 화양동의 이유경씨고요. 자, FM 영화 음악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피셔킹 중에서 헤르네슨의 How About You입니다. 편한 밤 되세요. Good.